강원도 정신 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호응하는 황해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군종대회가 10일과 11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대비들에 참가했습니다. 군중대비들에서는 강원도 정신 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낭독된 다음 일꾼들과 노동계급, 농업 근로자들, 지식인들을 대표해서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고 경외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이하며 당의 사상과 영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때 대해 강조하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호소문에 제시된 선투적 과업을 받들고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자력자강의 위대한 승리로 빛내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될때 대해 지적했습니다. 대회들이 끝난 다음 군중 시위들이 있었습니다.